1, 2, 3. 안녕하세요. 파주 환경운동연합 팟캐스트 환경환경의 입니다. 환경단체가 큰 환경 현안에 이슈 파이팅하고 악의 무리로부터 환경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숨막히는 교육 시스템 때문에 환경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학생들과 아이들 먹거리 하나하나 안전하고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부모님들과 생업의 땅인 농지를 보존하고 싶은 농민들과 건물 숲에서 취업 준비와 일에 시달리는 시민들과 대화 한번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희준님 동의? 네, 보감.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소개 부분이 초보 편집자에 의해 삭제된 관계로 제가 소개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안 이계원과 여기서 동안은 동네 안 끼는데 없는 백수를 말합니다. 학생 이희주님이 진행합니다. 여기서 학생은 그냥 학생입니다. 오늘의 환경 희주님 일단 이거 파일럿이라 이름이 이대로 갈지 모르겠지만 환경환경회를 줄이면 환해잖아요. 이름에 맞게 오늘 얼굴이 환해요. 혹시 국가 1륜지 대사라도 넘기셨나요? 네, 저번 주에 수능을 봤죠. 근데 그게 2륜지 대사인가요? 아닌가요? 막 경찰차도 태워주고 막 그러던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수능, 즉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빠밤. 일단 따끈따끈하게 수능을 막 보신 희준님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1982년부터 1993년도까지 대학 입시 제도는 대학 입학 학력고사였습니다. 학력고사의 단순암기 강요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대학 입학 적성검사라는 이름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1990년부터 92년까지 7차례에 걸쳐 수능 실험 평가를 시작한 뒤 9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통합교과서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의 문제로 출제되었으며 5차 교육과정에서부터 6차, 7차를 거쳐 2009 개정교육과정까지 많은 변화를 겪고 현재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되었습니다. 와, 엄청나게 잘하시네요. 전문가 수준인데요. 혹시 그쪽 분야 관련된 분이십니까? 그냥 써져있는 걸 읽었어요. 아하, 거기 써있네요. 요즘 검색 좀만 하면 전문가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희준님은 저번 주에 수능을 보신 입장에서 어떠세요? 생각보다 별거 없었어요. 모의고사를 여러 번 보고 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수능은 이것보다 훨씬 어려우니까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공부도 좀 더 해야 된다 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어쩐지 평소보다 좀 더 쉬웠다는 느낌으로. 자랑이시구나. 그건 아니에요. 물수능 불수능 말이 많은데 딱히 저는 그런 거에 기복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국영수 위주로 막 하셨나요? 공부를 아예 안 했죠. 그렇구나. 나랑 똑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수능 설명에서 단순암기 방식을 개선하려고 했다는 강박이 목적 없이 베베꼬인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많이 패러디랑 디스도 당하고 있고 그 한 영국인 유튜버 방송에서 한국 수능 영어 문제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생도 못 풀더라고요. 직접 당해보니 어떠셨나요? 베베꼬였다.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베베꼬였다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교사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아마 제가 늘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아마 중학교에서도 항상 그런 문제를 푸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기는 해요. 아하.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막 좀 아이들이나 막 그런 저학년 문제를 봤는데도 그러니까 더하기를 알려주는데 더하기와 전혀 상관없는 불필요하게 꼬아져 있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되면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게 되게 당연하구나 라고. 그럼 수능의 목적인 대학 입학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희준님은 대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뭔가 좀 더 많은 것, 또 깊은 것,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근데 요즘 대학이 어떻다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한 남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 걸까? 내가 공부를 하려고 대학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되게 많이 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왜 자식을 꼭 대학에 보내야 하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대답하신 말씀이 대학에 간 사람이랑 안 간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 말하는 게 틀리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약간 대학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근데 확실히 그 말이 아주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 그룹 안에 있는 것과 또 밖에 있는 것은 또 대화 자체가 다를 수 있는데 근데 뭐 대학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의 목적 자체가 요즘에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도 또 다른 어른들한테 물어보시거나 그런 적은 없는 건가요? 이상하리만치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대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해주는 건 책이나 기사나 논평이나 그런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나나? 그렇기도 하고 더 깊게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대학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지금 대학은 완전 취업사관학교잖아요. 뭐 취업률에 따라 학과가 없어지기도 하고 교수와 학교 위상이 바뀌기도 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 측정으로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공식 홈페이지에 쓰여 있는 목적입니다. 현재 여기서 말하는 대학 교육이 과연 대학의 목적과 가치에 맞는 교육일까요?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취업사관학교가 뭐 어때? 어차피 먹고 살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과연 그 끝은 뭔가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저는 강남 8학군에서 치맛바람과 사교육 열풍을 다 겪고 자랐는데 저만 루저고 다른 친구들은 지금 한국 교육에서 최고 성공 케이스들이죠. 근데 그 친구들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자친구들은 대기업 취업해서 성희롱 당하고도 신고도 항의도 못하고 남자애들은 다 죽어가는데도 수당 없는 야근하고 회식 가서 또 술 먹어야 돼요. 20년 넘게 부모 기대받고 인생 바쳐 공부해서 들어간 회사 잘리면 안 되니까요. 법조계 언론계 의료계는 바닥이 좁아서 말할 것도 없어요. 더러워도 참고 그러다 무리해서 병 걸려도 누가 보상도 안 해줘요. 아무리 잘 벌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신을 위한 생활도 없고 건강 망가지는 사회 시스템에 그냥 말 잘 듣는 노동자일 뿐이에요. 1% 말고는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한 번도 스스로 행복하기 위한 교육과 배움을 안 했어요. 희준님은 학교 교육이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원하는 대학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해지려고 교육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교육은 그런 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건 모든 것의 결론으로 귀착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돼요. 학교 교육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약간 사회에 나가서 어느 정도를 할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느낌. 그리고 대학을 가게 되면 행복하다.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대학에 가면 진짜 좋겠다. 아, 나 대학생, 이제 대학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대학에 가면 무조건 행복해진다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대학을 간다는 거랑 행복이라는 거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 사람은 어떤 아 이건 이야기가 너무 새는 건가? 말씀하셔도 돼요. 어떤 조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1% 이야기도 하셨는데 1% 말고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는 말은 조금 약간 왜냐면 사실은 그 1%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99%는 아, 저 안에 있는 1%는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은근히 미워하고 아 이건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그 나머지 99%가 행복하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이랑 물론 교육이 행복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그런 구조로 갈 수는 있지만 그 둘이 뭐 인과라던가 아니면 엄청나게 깊은 조건이나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행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가르침보다는 이제 배움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배움에 있어서 내가 행복한가를 알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냐를 저는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행복을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된다가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하면 행복하다, 이것을 배우면 행복하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면 행복하다 이런 게 되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실은. 이상향이네요, 그야말로. 그럼 이제 제 의견을 마무리하자면은 아까 희주님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설명을 읽었듯이 사실 정보는 구글링이나 네이버 검색하면 더 정확히 나와요. 정보 축적은 인간보다 컴퓨터가 훨씬 더 잘하니까요. 이제 대한민국 모든 학생이 불필요한 정보를 똑같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교육의 목적은 내가 행복하고 알고 싶고 탐닉하고 싶은 것들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죠. 국어, 영어, 수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은 수학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혼자 수학을 연구하고 심심할 때 수학을 막 가지고 노시더라고요. 방식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공장식 사육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나 정당은 사실 학생들에게 똑같은 정보를 주입하고 돼지고기 인생 등급 도장을 찍는 수능도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을 자연의 일부로 인정하고 학생 주체로 교실 밖에 자연과 같이 하는 자유로운 교육 환경과 시스템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유롭게 스스로의 행복을 알아가고 자연과 인권을 공감하는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죠. 숲속에서 스마트폰만 해도 지금보단 나을 것 같아요. 학생들과 소통하고 연구하여 이런 환경과 시스템을 함께 채워나가는 것도 환경운동연합의 몫이고 어른들이 책임질 수 있는 환경운동입니다. 오늘 환경 팟캐스트에서 뜬금없이 수능 이야기를 한 이유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희준님 방송 소감 듣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 친구분들 이야기는 상당히 제 인상에 깊게 남는 것 같아요. 아직 대학에 가는 과정이 끝난 것도 아니고 대학에 입학하지도 않았고 정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한테 큰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교육을 하다, 배움을 하다 라는 말도 교육받다 라는 낱말이 하나의 개념으로 굳어져 있는 제게는 새로운 어떤 능동성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스스로 저를 교육시키는데 좀 더 힘을 써볼 작정이에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일을 하는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에서 교육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제 느낌을 더욱 강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파주환경운동연합 팟캐스트 환경환경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교육, 먹거리, 농업, 지역 환경 등 생활 밀착형 환경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계원, 이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atron, a kind of flowing through my body.